지금부터 불과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의 교회들 주일학교에 그 설교 단골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할 때 단골 주제.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사실 주일학교만이 아니고 우리 어른 설교에서도 그 당시에는 천국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교회들의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설교가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마치 구시대적이고 또 고리타분한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천국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의 신앙이 이 마지막 때에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에 유명한 탐험가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유럽의 저 서양 사람들은 이 동방을 잘 몰랐습니다. 동방이 있는 것조차도 잘 생각을 못하던 때에 그때에 이 마르코 폴로가 상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저 동방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무려 17년 동안이나 중국의 그 넓은 땅을 다니면서 그것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책으로 엮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동방견문록입니다. 동방견문록. 그때 이 마르코 폴로 친구들이 그 동방견문록 책의 내용을 읽고는 그에게 와서 매우 걱정스러운 듯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쓴 그 책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있었다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게. 자네가 말한 모든 그 내용이 사실은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마르코 폴로가 정색을 하면서 상상이라니 절대 상상이 아니네. 내가 쓴 것은 모두 진실일 뿐만 아니라 실은 내가 보고 겪었던 일의 절반도 기록하지 못한 것이라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상상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말씀해서 우리 마음에 임하고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꼭 가야 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가장 먼저 설교하신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가장 처음으로 설교한 주제가 뭔가 하면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이야기하셨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많이 천국을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이 천국을 경험하고 훗날 다 천국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천국 가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니라 이런 설명들을 하세요. 오늘 천국의 여러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여기에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하지요? 뭐라 그러죠?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의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농부가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릴 때 뭘 뿌리죠? 가장 좋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이 농부가 이 씨가 좀 비싸니까 종자가 비싸니까 에이 그 씨에다가 뭐 톱밥 같은 걸 섞어서 같이 뿌리자 이런 농부는 없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가장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뿌릴 때는 가장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느샌가 보면 그 뿌린 씨만 자라는 게 아니라 뭐가 자라요? 가라지, 잡초가 자라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여기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 말은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은 어느 틈엔가 새가 날아가다가 배설물을 그 곡식 가운데 배설물을 내려놓는데 그 배설물 가운데는 여러 잡초의 씨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샌가 농부가 뿌리지 않았는데 거기에 곡식 가운데 다른 씨가 자라서 잡초가 자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농부는 뿌린 적이 없는데 새라든지 바람에 의해서 이 가라지가 잡초가 자라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왜 이 비유를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37절 이하를 보세요. 37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친절하시게도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자 37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인자다.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38절 보세요. 밭은 뭐라 그래요? 밭은 세상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38절에 좋은 씨는 누구라고 합니까?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참된 신자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자들을 알곡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8절에 가라지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해요? 악한 자의 아들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그 종노릇을하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세요.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자, 종합해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씨, 즉 천국, 참된 신자들을 계속 이 세상에 심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뿌린다고요? 마귀도 심는다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의 씨앗을 심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라지라는 거예요. 천국이 분명히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영적인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 세상에 천국을 심고 계시지만은 어느 틈엔가 마귀도 그 사이에서 가라지를 계속 심어서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처음에 심겨진 것은 천국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새 가라지가 되어 있습니다.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처음 단독 목회, 저 평택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아주 좋은 그 성도들을 많이 허락하셨어요. 비록 성도의 규모는 작았지만 이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또 이해해주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참 은혜롭게 그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아주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보세요. 은혜가 넘치니까 거기에 천국만 자라는 게 아니라 사단이 뭔가를 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으신 천국이라는 곡식 사이에 이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더라고요. 교회 그 임원에 임원 두 분이 계시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두 분이 같은 직장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이 다른 한 분의 이 부하 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벌어지더니 나중에는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서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 두 관계가 교회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전과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를 피하게 됩니다.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처음 심겨진 것은 분명히 천국이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샌가 이 마귀가 사탄이 그 속에 가라지를 심더라고요. 이건 너무나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심겨져서 막 자랄 때 거기에 가라지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가라지가 생겼으니 다 망쳤군.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습니다. 천국이 심겨지면 반드시 가라지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가라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농부들이 논이나 밭에 이렇게 잡초들이 자라면 뭘 하지요? 옛날 말로 피 뽑기, 피를 뽑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잡초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 영적인 가라지에 대해서 다르게 말해요. 우리 28절, 29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 주인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 농부들은 피 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냥 두라.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죠? 가라지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가라지가 귀해서가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천국이 막 자랄 때 어느샌가 영적인 가라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내 삶이 이제는 천국인가 싶었는데 어느새 내 삶에 찌르는 가시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몰아오기도 해요. 하나님, 이 가라지를 좀 없애주세요. 이 가라지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그냥 두라. 왜요? 가라지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천국이, 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뽑아버리고 싶은 가라지가 있습니까? 뽑아버리고 싶은 괴로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주님은 그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 가시가, 그 가라지가 내게 은혜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라지가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은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는 게 내 일이 아니에요. 가라지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신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에게는 평생 가라지가 있었죠. 사울 왕이 그렇게 이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3천 명을 끌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큰 가라지입니까? 정말이지 다윗은 이 가라지를 뽑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라지를 뽑을 기회가 왔잖아요.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에 이 사울 왕이 들어와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이 다윗 눈앞에서 잠이 들어 있어요. 엔게디 동굴에서. 자기 손으로 가라지를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가라지를 없애는 몫은 내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인생의 가라지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라지가 있습니까? 가라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세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천국의 귀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다씨 하나 같다. 밭에 갖다 심은 겨다씨 하나 같다.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 번째로 천국을 씨앗에, 겨자씨 씨앗에 비유하세요. 여러분, 씨앗의 가장 큰 신비함이 뭐죠? 씨앗이 왜 신비합니까? 씨앗을 심을 때는 조그마합니다. 여러분, 호박씨 심어보신 적 있습니까? 강낭콩씨 심어보신 적 있으시죠?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랄 때는 그 조그마한 씨앗보다 적게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크기가 자라는 거예요. 요만한 씨앗에서 막 1m, 2m, 3m 어떻게 그런 식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씨앗 이야기를 하십니까? 비록 씨앗은 처음엔 너무나도 작고 미약하지만은 그 자라는 게 놀랍도록 확장되고 창대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요, 처음에는 작을지라도 그것이 생명이 심겨지면은 놀랍도록 확장되고 창대하게 되고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참된 씨앗이 되어서 내 안에 복음이 자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확장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요. 오늘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가 작았어요. 그런데 심어진 다음에는 모든 풀보다 커져서 거기에 새들까지도 와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1절에 여러분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천국은 거기에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천국이 그냥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밭에 갖다 심었다는 이 말에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 씨앗은 그냥 그 자체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밭에 심어져서 거기에 심어질 때에 거기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밭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밭에 심겨지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 밭에 심겨졌다는 그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씨앗이 여러분 밭에 심겨져서 어떻게 돼야 되죠? 심겨져서 그 안에서 자기는 썩어서 없어질 때에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중한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를 완전히 죽이시고 썩어짐으로 거기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기는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신 것이 주님의 천국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씨앗이라면 자루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자루 안에 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밭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밭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처럼 썩어지고 내가 희생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모신 생명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씨앗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심겨져야 됩니다. 세상에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썩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삼으신 것은 심겨져서 썩어져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씨앗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씨앗 되어서요 온전히 심겨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20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 누굽니까? 빌리 그레이엄. 지금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요. 내년에 만 100세가 되시더라고요. 그분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최근 들어서 안 좋은 그런 소문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백했는가? 나의 마지막 소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부인이 87세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묘비에 루스 그레이엄이라는 그 부인이 자기 묘비에다가 맨 위에다가 한자로 뭘 적어놨는가 하면 의자, 의, 의를 의자를 한자로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의가,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의자의 맨 위에 거는 양자입니다. 양자. 양입니다. 양. 그리고 그 아래 뭐예요? 나, 아자요. 나, 아자. 내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내 삶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의 위에 계실 때, 내 구주가 되실 때 내가 비로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내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리 그레아 목사님이 전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추산하기를 아마 1억 명은 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93년도 한 해에만 이 빌리 그레아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신한 사람이 93년도 한 해에만 250만 명이래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리 그레아함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분은 누구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이 빌리 그레아함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을까? 그 사람은 모데카 햄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모데카 햄이라는 분은 빌리 그레아함이 19살 때, 고등학생 때 그 빌리 그레아함 동네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때에 이 목사님이, 이 모데카 햄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실 때 이 빌리 그레아함 이 고등학생인데 그날 그 설교가 다 자기 얘기하는 이야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빌리 그레아함이 약간 좀 부담스러워서 이 성가대석으로 가서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목사님이 그 빌리 그레아함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설교 끝난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기를 원하는 분은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에 이 빌리 그레아함이 엉겹결에 자기가 나가서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믿고 회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그 빌리 그레아함 한 사람의 회심이,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세계 역사가 바뀐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그날 그 모데카 햄이라는 선교사님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진정한 회심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주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씨앗을 주신 것은 나 하나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씨앗이 저 밭에 세상에 심겨져서 그래서 열매들을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오는 금요일에 우리 교회 피지 선교를 하기 위해 우리 선교팀이 금요일에 떠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분들은 다 자비를 털어서 이 비행기 싹쓸 다 되고 거기에 전도를 떠나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이번에 선교 상황들을 자세하게 돌아볼 것입니다. 또 당장 지금 그 선교지에 필요한 건물들을 보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제가 어제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 가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어로 사역리 복음을 꼭 준비해서 그들에게 꼭 전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단 몇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될 때에 빌리 그레아함 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돌아왔어요. 오늘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이번 피지 선교팀에게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요. 세 번째로, 천국은, 오늘 말씀하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예,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전당포로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술 취한 사람을, 술에 잔뜩 취한 사람에게 이 전당포로 하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중에 정말로 의미심장한 말을 이 전도한 사람에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술 취한 사람이. 여보시오.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그렇게 자신 없게 전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술 취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그렇게 전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했는데 이 전도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 전도할 때는 정말 가장 확신에 차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구세군 교회를 창설하신 윌리엄 부스 그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열정과 자신감이 있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천국은 이렇게 귀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귀하세요? 오늘 44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한 사람이 아마 남의 밭에 가서 남의 그 밭농사를 가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밭을 이렇게 일구다가 뭐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봐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보화예요. 아마 뭐 금이 섞인 금광석이든지 너무너무 귀한 보화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남의 밭을 일구다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보화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파울 수 없지요. 이 보화를 거기에 다시 그대로 묻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숨겨두고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집이며 자기의 땅이며 자기의 가산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그리고는 그 돈을 다 긁어모아가지고 그 밭주인에게 가서 이 밭을 나에게 파시오. 아마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아니 여보게 정신 차려. 그 밭이 뭐라고 당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아서 저 밭을 사라. 얘기할 수 없지요. 얘기 못하지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미치지 않았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도 좋아요. 왜요? 자기는 이 밭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사람들은 왜 집을 팔고 왜 땅을 팔고 그것을 사나 하지만은 자기는 이 집이 아니라 뭐 어떤 걸 팔아도 이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부동산 업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 땅 투기하라고 이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천국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얻은 구원과 내가 이제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게 될 그 천국은 내가 오늘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집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팔고서라도 그것을 얻을 만한 가치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생활하면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이 천국이 얼마나 얼마나 귀하고 값어치 있고 너무나 귀한 것임을 늘 알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천국이 이제 내 것이 됨을 믿고 살아갈 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아버님이 수년 전에 그가 평생 예수님을 모르시다가 큰 병을 얻어가지고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따님이 아빠 이제 우리 예수 믿으세요. 그래 내가 이제 믿겠다.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몸은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삶을 나중에 그 마지막에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병이 들면은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순수해져요. 나중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기쁨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제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병실에 가서 심방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갔더니 그 아픈 몸을 일어서서 우리 집사님, 성도님 우리 찬송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몸은 너무 만신창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데도 찬송을 부르자고 하니까 그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는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큰 고통 중에서도 건강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너무나 해맑게 감사하게 찬송을 부르시 마지막에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는 사람들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얼굴 보면 압니다. 예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떠나는 사람은 마지막 얼굴이요 너무나 무서워요. 너무나 몸부림치면서 떠나고 싶지 않은 그 표정이 얼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 내가 오늘 비록 이 세상을 떠나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천국에 내가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다. 여러분 이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꼭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해 전에 일본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났을 때요. 지진과 쓰나미로 이 그쪽 지역이 막 폐허가 됐습니다. 건물도 무너지고 또 온 마을이 잔해더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길 한 가운데를 거기에서 그 마을 사람 살아남은 두 사람이 그 마을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TV로 보여주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늘 걷던 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길을 걷는데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다 잔해더미가 가득 찬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이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죽음의 현장에서 나왔는지를 눈으로 목도하니 우리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런 잔해더미에서 살아남았구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쓰나미로 인한 잔해보다도 더 끔찍한 죄악의 잔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은 그 죄악의 쓰나미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그 죄악의 잔해 속에서 떠밀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나인데 오늘 그런 나를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항상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은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